스쳐가듯 우연히 찾아왔어. 이렇게 내 마음 가져가 버린 여인. 그대여 지금은 그 어느 하늘 아래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며 살아가나. 내 영혼 모두를 아싸가 버린 여인. 바람의 여인, 폭풍처럼 스쳐간 정열의 여인,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.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.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 흘리네. 환상의 여인이여 꿈속의 여인이여 아련한 추억만 남기고 떠난 여인. 그대여 지금은 그 어느 품 안에서 또 다른 사랑을 꿈꾸며 속삭이나. 내 영혼 모두를 아싸가 버린 여인. 바람의 여인, 폭풍처럼 스쳐간 정열의 여인,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.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.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 치네. 바람의 여인, 폭풍처럼 스쳐간 정열의 여인, 불꽃처럼 타던 밤을 못 잊어. 운명의 여인이여 내게로 돌아와요. 이렇게 그리워 이 밤도 눈물 흘리네.